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9월 8일은 미국이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71년이 되는 날이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 70여 년은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대결, 긴장 격화가 지속되어 온 역사이며 오늘날 남조선 강점 미군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고 열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암흑 존재로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제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타고 앉은 미국은 아시아와 세계제패의 침략적 야망을 추구하면서 우리 강토와 민족을 분열시키고 우리 민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씌웠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오늘에 이르는 62여 년 기간 남조선과 그 주변의 핵무기를 비롯한 방대한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북침전쟁 연습을 벌이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끊임없이 격화시켜왔다. 조선반도 정세가 항시적으로 통제의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 증강과 남조선 강점 미군을 주력으로 하여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 때문이다. 남조선 강점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간판 밑에 지역의 다른 분쟁들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기동군으로 변화되어 그 침략적 성격이 더욱 명백해졌으며 최근에는 주변 나라들까지 작전 반경 안에 포함하는 사드를 남조선 강점 미군에 끌어들이는 대로 나가고 있다. 현실은 남조선 강점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하여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위협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을 전략적 노선으로 틀어지고 자위적 해국재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고 있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주최 105, 2016년 9월 7일 평양.